이별이자면은 목사님도 하고 가. 알았어요, 항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는데 제자 빌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자란 누구냐? 예수님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 그이들이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만나서 우리 삶이 바뀌고 여러분 팔자 운명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어떤 자였느냐? 자기 머리를 갖고 살아가는 자였다. 가장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세상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그렇게 살으라고 규범적인 그런 인물이 영적 세계에서는, 신앙생활에서는 별로 좋은 점이 아니더라. 우리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경험이나 인식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가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 의미를 부여하고 가장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결국 그런 삶이 성공이다. 그리고 승리다. 이렇게 규정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신적 생각을 가진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 변화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사상과 내 뜻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그리고 제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도 겪을 수가 있고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빌립이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빌립이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어떤 예를 들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식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제 다음으로 나갑니다. 자, 빌립이 그 예수를 만났어. 그렇게 치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살던 그 빌립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변화되어진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고 싶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해 주고 싶어.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런 거죠.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다. 예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좋다. 기쁨 없이 살아왔는데 나한테 기쁨이 생겼다. 희망 없이 살아왔는데 나한테 희망이 생겼다. 내가 지극히 부정적으로 살았는데 긍정적인 사람이 됐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조금 잘못 사는 것 같구나. 물론 그러면서 불구하고 많은 인간적인 결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분을 만났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또 갑니다. 빌립이 누구를 찾느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또 설명해 줘야겠지 제가. 자, 안드레. 제일 먼저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님이 제자가 된 후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안드레의 형제 누구? 베드로를 찾아갔죠. 빌립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형제 아닙니다. 형제가 아닌 거로 보니까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가까운 사이, 가까운 환경,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얻었는데,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칼국수 맛있는 거 먹어도 여러분 누구 생각 안 나요? 어쩌다가 내가 어디 가서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 분위기 좋고 또한 재료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진짜 좋아. 그러면 이거 칼국수집이 이거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언제든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서 한번 먹어보자 할 거예요. 간단한 이유. 내가 그 일을 만났다. 그 일을 만났다. 어떤 사람 만났느냐. 어떤 사람 만났대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우리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물. 그것이 그들에게 성경이었어요. 그게 성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다. 굉장한 발견이죠. 굉장한 발견이죠.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그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존재로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 그 삶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진?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이란 하나의 진리 체계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경전인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은 약속들이 뭐예요? 최고 약속이 뭐야?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아니겠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 예언이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됐다. 모세가 말한 그 모든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 너도 가보자. 그래서 오늘 빌립이 그렇게 했어요. 빌립이 성경을 잘 알았다는 얘기죠. 성경을 잘 알았다. 제사장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정통했겠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보고도 몰랐어요. 그가 행하는 일 보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빌립은 믿었어요. 빌립이 믿은 이유는 뭐냐? 성경을 제대로 봤다. 성경을 제대로 봤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몰라볼 수 있어요. 성경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와 같은 근거를 가지고 나다나에게 달려간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내 안에서 어떤 흥분된 상태.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나다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일을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죠? 연예인 하나 만나도 마음이 막 덜컹덜컹하고 내가 그 만났다는 거. 평생 남진 리사이틀 가가지고 갔다 온 거 평생 그 얘기하는 사람이 언제 한번 갔다 왔다. 남산에 어디 갔는데 몇십 년 전에 남진 리사이틀을 한번 갔다.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가지고 누구한테 쫓아갔어 이제? 나다나엘을 쫓아갔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성경에서 예언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내가 만났다. 자, 나다나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제 사단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나오죠. 한마디로 뭐냐? 웃기지 마라. 안 믿었어요. 냉소했어요. 냉소. 냉소 알아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아니야, 와서 봐라.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냉소죠, 냉소. 냉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 근거가 뭐냐? 빌립이 얘기하기를, 그가 성경 예언이, 그가 누구라고 했어요? 요셉의 아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는 아주 꽉 이런 생각으로 막혀 있던 거예요. 나사렛을 내가 잘 알아. 이 나다네일이 어디 사는가 하면 가나에 살아요. 가나. 가나 옆에 한 그게 한 10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그 나사렛 동네는 뭐냐면 그 당시에 한 인구 수가 한 2, 3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다네일, 근데 거기는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요셉의 아들 그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 같은 그런 큰 도시에서 누구 태어났다고 한다면 거기 태생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작은 동네에서 그런 비천한 신분, 아버지가 목수야, 그리고 지금까지 해놓은 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가난하게 살았어, 아무것도 없어, 그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하느냐?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사실 우리가 꽉 막힌 생각,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삐딱하다는, 삐딱. 우리에게 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편견이 사실은요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외모를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해서 아예 그 사람 이렇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이 그런 면이 있을까 하다가도 그럼 그렇지, 내가 생각한 거죠. 내가 맞는 카테고리 딱 그렇게 보면 끝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죠. 다시는 이거 안 좋은 거, 깨트려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 한번 딱 보면 내 생각 고집 딱 가지면 그냥 그대로야. 쟤는 그래. 누구는 그래. 그러면 그거 끝까지 가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런 게 많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좀 진행되어 오든지 한번 이렇게 신앙관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 철밥통이 안 깨져요. 절대로 안 깨져요. 엄청난 손해예요. 여러분 몸이 자라야 안 자라야? 키가 자라야 안 자라야? 정신도 자라야 안 자라야? 영혼도 자라야 안 자라야? 믿음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믿음도 자라야 되는데 딱 정지됐어. 딱 정지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진리의 발견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열어놓지 않아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와 무관해요. 절대로 믿음이 못 자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는 것에 대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 내 믿음은 이거야. 내 신앙은 이거야. 정지되어진 신앙이 정지. 정체된 거예요. 정체. 기도도 가만히 보면은 5년, 10년 된 기도 계속 그 기도예요. 기도에도 발전이 있어야지. 기도도 성장해야지. 아멘. 그래야 변화돼요. 내가 어제 1년 전, 2년 전, 5년 전에 그와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면 됩니까? 일관성이 있어. 그거랑 다른 얘기죠. 영적으로 자라라. 진리를,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딱 그냥 고정관념. 딱 그 생각. 그 다음에 그것이 외에는 받아들이지라. 왜? 이게 나와 틀리니까. 다릅니까? 아니잖아. 그러면 무슨 가르침이 필요하고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그래서. 무슨 성숙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 수준대로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내가 볼 때 메시아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다 했더니 아니잖아 그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고개 흔들어. 바로 전 예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수가 있어. 편견. 이 삐딱하게 보는 거지. 이건 뭐 다 그래요.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문제는 뭐냐? 이게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 이걸 깨트립니다. 제자가 뭐냐? 변화된 사람입니다. 지독한 편견 가운데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여성 방송인인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다음 미국 대통령 유력한 후보가 될 것 같아.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흑인 대통령 나오는데 여성 대통령 나오는데 힐러리보다는 더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렸을 때 성폭력 당했어요. 마약했어요. 엄청난 방황했어요. 청소년기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삶을 바꾼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책 쓰고 그의 삶을 완전히 지독한 편견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아니야. 나는 살아봐야 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입고 나온 옷은요. 완전히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명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거든요. 여기 이런 단체, 이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부금이군요. 쌓여요. 그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왜? 지독한 편견에 시달려가 이겨낸 사람. 자기 스스로를 바꾼 사람. 학습성 무력감이라는 이런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하다가 좌절됐을 때에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심리가 고정적으로 고착화 되는 현상. 세계적인 긍정적 심리학, 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이 본의자 셀리그만 박사가 이제 연구해서 붙인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해버려. 나는 안 돼. 성경 그를 그렇게 악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다가 노력해가지고 안 됐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은 악인이.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애써서 안 돼. 또 해보는 거지. 넘어졌어. 실패했어. 또 일어나는 거야.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나는 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안 돼. 뭔가 시도하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애도 안 돼. 우리 남편도 안 돼. 왜? 해봤어. 해봤는데 안 된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학습성 무력감이 뭐냐? 해봤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고정, 고식화 시켜버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거야. 신앙적이지, 신앙적. 기도 많이 해봐. 전도 해봐. 노력 많이 해봐. 그런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내 믿음 갖고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교회야. 이렇게 돼버려. 무력감. 무력감. 무능. 성경은요. 이 무력감과 무능함을요. 이걸 정죄합니다. 정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무력감이 뭐야?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뭐가 있,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할 수 없다. 나다 나의 패배 의식이죠. 부정감, 부정 의식.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안 돼. 못 해. 뭘 해도 안 돼. 사람을 딱 플랫폼에 놓고 내 틀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렇게 생각. 다른 사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편견은 바뀌어야죠. 깨트려야 되죠. 생각을 바꿔야 되죠. 네가티브,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파지티브, 긍정, 힘. 이게 단순하게 그런 어떤 긍정적 심리학적 용어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베이스,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양반이 기독교인은 아닐지라도 어떤 법칙은 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현실보다 중요하다. 상상력. 저는 여러분 이런 설교했어요. 보이는 현상보다 안 보이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가 세계를 지배한다.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나다나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은 알 수 있겠냐. 예수님을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에 듣고도 그런 얘기야. 아니다는 네가티브. 못한다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내 생애의 메시아를 만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나에게 그런 삶이, 그런 어떤 현실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역시도 나는 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맞죠.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나는 뭐 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주님께서 하십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씀이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우리 집구석은 이 모양이고 교회는 늘 그렇고 사업도 그 모양이고 이런 생각으로 사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아실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어? 빈정대고 냉소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남들은 너를 어떻게 보고 너는 네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라. 나는 너를 볼 때에 너는 참 참된 정말 진실되고 바람직하고 너는 정직하고 우직하고 한마디로 뭐냐 칭찬해 줘.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시오. 주님은 병자를 보고도 전부 네가 무엇 때문에 그랬니? 네가 어쩌다 그런 일 당했니? 네가 뭐 전혀 묻지 않았어. 뭘 원하는? 눈뜨기를 원하는? 보기를 원하는? 그럼 그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사는 나다네. 주님께서 아니야. 너에게 좋은 모습이 너무 많아.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간사하다는 게 뭐냐? 이 간사하다는 것은 미끼란 얘기. 미끼. 어떤 미끼를 던져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는 가만 보니까 사람을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고 이런 게 없네. 너는 다른 사람 나다네 볼 때 너는 항상 막혀 있고 꽉 막혀 있고 너는 부정적이고 너는 그렇고. 어? 늘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만이 아니야. 너 참 아는 걸 갖고 내가 보니 너 참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너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이요 3%만이 성공한답니다. 이 3%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 있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칙. 3%만 성공하는 거. 그게 뭐냐? 검증되어진 건데 긍정적인 메시지를 항상 받는다. 긍정적인 메시지. 받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내기도. 뭘 만들어낸다고요? 긍정적인 메시지. 사람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시지 중요한데 내가 말을 하고 듣는 메시지에 따라서 내 인생관 세계관이 구축이 됩니다. 청소년기 17세까지 가장 중요한데 그때 이 자신에 관해서 약 20만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10분의 1인 2만 개도 모자란 1만 6천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다수에서. 그리고 하루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30개. 그리고 약 3개,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어요. 이 부정적인 메시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패배주의자 하루죠. 뭐예요? 애들 보고 맨날 너는 안 돼. 너 뭐야? 너 어디 태어났어? 너 안 닮았어 나를. 학교에 가도 너는 공부 못하잖아. 네가 뭘 해? 이 부정적인 메시지도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 보내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쁘다, 착하다, 잘한다, 귀하다. 애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상처 안 받죠. 아이들이 여기 오면 내가 최고. 선생님 나를 사랑하시지. 쳐다보 주시고 잘한다 해주죠. 뭘 해도 이뻐해 주죠. 교회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주일 학교를 이 보내고 신앙생활 한 사람, 주일 학교 생활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 현우 열심히 보내요. 아멘.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그러면 이 아이들 공정이 마인드가 생겨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진 게 있니? 물려받은 게 있니? 배운 게 있니? 이런 생각으로 무력하게 무능하게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세상을 삐딱하게 보잖아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뭐든지 용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뭐를 끄집어내고 문제를 걸고 아니라고 그러고 하죠.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다. 아니야. 그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얼마나 칭찬이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아마 나다나엘이 눈물이 핑 돌았어. 눈물이 핑 돌았어. 나다나엘아, 네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내가 널 위로하라. 나는 네 편이다. 내가 너와 같은 참 힘들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바로 너와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광야에서 노숙할 때에 정말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까 올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연상시키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아, 네가 힘들게 너무 힘들게 살아왔구나. 내가 다 안다. 세상은 이게 다가 아니란다.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도 있단다. 내가 그 나라에서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단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이제부터 네가 지금까지 못 보던 세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영원한 세상 무엇으로 볼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볼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세상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 세상 없으면 벌써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하루도 못 살아야죠. 그 세상에 가져주는 위로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믿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 세상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삽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수십 수백 개의 몸이 문드러졌겠지.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그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죠. 여기가 다가 아니란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 어느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헌신해서 선교사께서 병도 없고 우리가 은퇴해 가지고 이제 쓸쓸하게 귀국합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귀국할 때에 또 마중 나오는 사람이 너무 쓸쓸하게 귀국.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마침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있었던 대사 한 명이 이제 귀국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양탄자를 깔아주고 박수를 쳐주면서 환호하고 신문기자들이 방송기자들이 그게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환영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가 화장실에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온 청춘을 다 봐주고 병들어서 이제 귀국해 저를 맞아주는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하여서 나름 그렇게 했던 성공한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환영해 주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얘야 너는 아직 네 나라에 오지 않았단다. 네가 네 나라에 있다. 천군 천사 통원해서 내가 친히 일어나서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그 위로 그 상급 이 세계가 보여야 사 오카노 목사님께서 병상이 되실 때 폐병으로 죽을 병이 걸리셨을 때 그때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 하셨는지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는 반쪽 세상만 보고 살아왔다. 병 걸리고 오니까 다른 세상 온전한 세상이 보이더라. 천외유천 내가 보는 세상의 하늘 외에 또 다른 하늘이 있어. 우린 그 하늘을 믿는 자 아닙니까? 그 하늘이 가져다 주는 우리 보상과 상급과 위로 때문에 축복 때문에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반쪽 세상만 보면서 삐딱하게 살아왔던 한 인생 나다 나 모든 것을 삐딱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참 이스라엘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 줄 알아. 보여주시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런 세상이 너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보여주는 세상에 너는 주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낭망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게 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너는 이제부터 이 세상 힘있게 한번 살아보거라.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보거라. 내가 마음껏 너를 사용할 터이니까 너는 믿음 가지고 나를 의지하면서 네가 하고 싶으니 하면서 살아보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예수님이 제자가 나다나엘 예수님이 제자죠. 제자야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돔으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 디돔으로 한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제자 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6장 이건 다 찾아봐요. 누가복음 6장 13절로 16절 누가복음 6장 13절로 16절에는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서비스로 문목사니까 여러분 서비스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 설교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지 못하면 이 진정한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누가 보면 12장부터 16절에 이제 12제자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 시작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 빌립과 바돌로매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어요? 나다나에 여기서 뭐라 누구로 나와요? 바돌로매 바돌로매가 나다나엘이니 바돌로매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은 바는 뭐냐 바 바가 뭐라 그랬어요 바디메오 하면 뭐라 그랬어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그냥 무명으로 사는 거예요 바돌로매란 뜻이 뭘까요 그러면 돌로매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없었어요 요한이 여러분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보는데 이 이름이 바뀐 건 확실하고 저는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름이 바돌로매였다 그 나중에 나다나엘이 됐다 이걸 강조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바돌로매는 돌로매의 아들 그냥 이름 없이 무명으로 나는 이 세상 태어났지만은 왔다가 그냥 갈 거야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나다나엘 엘은 뭐예요 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 나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에서 나는 내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사는 인생이 바돌로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이 차이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다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봐. 이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편견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시선 가지고 세상을 바라 사람을 바라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 내게 다 주셨네 나도 나에게도 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세상 적극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우리에게 두 눈을 준 거예요. 한 눈으로 보지 말고 편견이라 한쪽 시각이라 했잖아. 한쪽 눈으로 보지 말고 두 눈으로 봐. 이쪽 세상 보고 이쪽 세상 보고 두 눈을 똑바로 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내 이름도 없이 바돌로매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 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많이 주셨군 이와 같은 긍정적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삶이 변화되어진 인생 그가 바로 나다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쩌다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처럼 나처럼 우리라고 하면 좀 미안해서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저처럼 나다나엘보다 더 편견과 오만과 독선으로 찌든 나를 아마 예수님 믿기가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나는 야 무슨 나사렛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분이 무슨 예수야 그가 우리 어째서 우리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메시아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살아 이런 사람이 메시아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구세주이지 가장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내가 어쩌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물로 인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드리게 되어졌어. 여러분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마땅한 겁니까? 저는 만약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더 부인하고 저주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도 안 할 것이고 믿지도 않고 지옥 백성으로 저는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이렇게 믿음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닙니까?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다나엘보다 더 못한 내가 더 못한 놈인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어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한번 깨달아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곡과 편견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찌들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지 이 기막히고 고맙고 놀라운 사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한번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